광명성조의 즈음에서 쿠바,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 이스파냐, 이탈리아, 볼스카, 남아프리카에서 경축 모임, 토론회, 도서 및 사진 전시회, 영화 감상회가 진행됐습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혁명 생애와 업적을 담은 사진 문헌들,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사진 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천출 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 로작들과 최후 승리를 위한 총공격전에 떨쳐나선 우리 군대와 인민의 투쟁을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영화 감상회들에서는 김정일화를 비롯한 우리나라 영화들이 상영됐습니다. 행사들에서 발언자들은 시세의 위인, 인민의 수령, 자주정치의 대가이신 김정일 동지께서 시대와 인류 앞에 싸우신 업적은 영원히 빛을 뿌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노르웨이, 덴마크, 스위스에서 진행된 행사들에서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 올리는 축전과 편지들이 채택됐습니다.